자, 그럼 다시 우리 로마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 3일 전입니다. 설교 마지막 시간에 제가 어떤 질문 던졌는지 기억하십니까? 예, 네, 설교. 제목도 기억 잘 안 나시죠? 예, 네, 근데 제가 설교 마지막을 가끔 질문 형식으로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는데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번 시간에 나눴던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평화 안에서 진정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쁨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의 단어가 그냥 단순히 아 기쁘다가 아니라 날뛰는 정도의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 평화를 우리가 이룩하였고 그 평화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이미지는 마치 우리나라가 그토록 염원하던 광복, 해방을 맛보았을 때의 이미지를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염원하던 해방이 딱 이루어졌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광복됐어? 아, 광복됐구나 라고 그렇게 반응했겠습니까?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일수록 이런 평화에 대한 열망이 적음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통일도 마찬가지죠. 분단을 직접 경험한 1세대는 반드시 통일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러한 반면 시간이 흘러 태어난 우리 2세대, 3세대에서는 굳이 통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오히려 통일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통일 비용 때문에 나만이 가난해진다. 이기심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현재의 평화 분위기가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날뛸 정도의 기쁨으로 느껴지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시큰둥한 일이 되는 것입니까? 결국 정말 그 힘겨운 전쟁을, 그 끔찍한 전쟁을 직접 경험하였느냐 아니하였느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어둠을 경험한 사람은 빛의 소중함을 압니다. 너희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 그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요지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평화가 있다. 그리고 그 평화로 인해서 우리가 날뛸 정도의 기쁨을 누린다가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평화가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어둠부터 먼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어둠이 얼마나 짙은 것인가 5장 12절 말씀을 통해 함께 보겠습니다. 5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럼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어둠은 무엇일까요? 인류를 온통 검은색으로 뒤덮어버린 그 어둠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죄와 사망입니다. 그런데 앞부분을 보시면 이 죄와 사망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합니까?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한 사람이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여기서 아담이라고 바로 쓰지 않고 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사람은 다른 한 사람을 대칭적으로 연결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로마서 5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두 종류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나온 한 사람은 어떠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나음에 한 사람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순종하였습니다. 이렇게 순종하지 않은 것과 순종한 것 차이 그 결과로 나옵니다. 순종하지 않은 사람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됩니다. 그 다음 나온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바울의 노력은요,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다른 편지에도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과 가장 비슷한 유사한 본문을 찾는다면 고린도전서 15장일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말씀을 잠깐 이렇게 끼시고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로마서 바로 뒤편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부터 26절까지 신약성경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함께 읽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련된 본문입니다. 그런데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사망 권세를 이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로마서 본문과 비슷한 것이죠. 먼저 21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계속해서 한 사람과 또 다른 한 사람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 비교의 절정은 22절에 나옵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죽음을 얻느냐 아니면 삶을 얻느냐, 다시 말해 생명을 얻느냐, 이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죽음과 삶의 차이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아담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담 안에 있으면 무엇을 얻습니까? 죽음을 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을 얻습니까? 삶, 곧 생명을 얻습니다. 여기에 대한 언급은 설교 마지막에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필 표현이 25절과 26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25절에서 말하는 그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뭐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왕노릇 한다 합니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왕노릇. 그 다음 26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로서 누가 나옵니까? 사망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왕노릇으로서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사망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으로 돌아갑시다. 로마서 5장 14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의 표현 그리고 여기에 쓰인 표현 중에 동일한 것이 있습니까?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왕노릇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그리스도가 왕노릇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본 5장 14절, 로마서 5장 14절에 누가 왕노릇한다 나와 있습니까? 사망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된 겁니까?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망이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왕노릇이 바뀐 것입니다. 역전된 것이죠. 원래는 사망이 왕이었는데 후에는 누가 왕이 됐습니까? 그리스도가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멸망하게 됩니까? 사망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첫 번째를 먼저 살펴야 됩니다. 어떻게 사망이 처음 왕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한 사람, 곧 아담의 범죄 때문입니다. 아담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사망의 왕노릇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담 때문에 모든 자손이 사망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생각 안 해보셨는지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어휴, 아담만 아니었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 왜 하필 아담이 그 첫 단추 잘못 껴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표성, 인류의 최초였던 아담의 그 대표성은요, 이 인류 역사에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건들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돌프 히틀러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한 국가의 원수로서 전쟁을 선포했을 때는요, 그 한 사람의 결정이 그 독일 국가 전체에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고 그 안에 사랑이 많은 국민이 있을지라도 그 대표자가 전쟁을 결정함으로써 그 나라는 배타적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범죄가 온 인류에 미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자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사망 아래 갇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억울함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억울함이 곧 감사로 바뀝니다. 왜 그러냐? 14절 마지막에 나왔듯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모형이라는 것은 원형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모형은 원형의 그림자이고 그 원형은 오실자입니다. 여러분, 그 오실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온 인류의 대표라는 겁니다. 모든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온 아담의 대표성이 이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억울함이 무엇으로 바뀌게 되느냐?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대표자의 차이점, 이 극명한 차이점이 다음 이어지는 세 구절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15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다 함께 17절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세 구절 중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무엇이라 생각되십니까? 이 세 구절 안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 범죄 그리고 선물입니다. 은사도 선물로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 저를 보시죠.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이 범죄와 이 선물은 비교 불가라는 것입니다. 범죄와 선물은 너무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도저히 같은 것으로 동급 취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죠. 목사님,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담배꽁초나 쓰레기가 가장 많이 무단 투기되는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저기 보시는 것처럼 전봇대 옆입니다. 전봇대 옆은요, 항상 쓰레기들이 넘쳐나기 쉽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쓰레기를 버리죠. 그 다음 장면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을 붙입니다. CCTV 작동 중입니다. 절대 버리지 마십시오. 이런 경고장을 붙입니다. 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붙어 있어도 누구나 와서 그냥 쓰레기 버립니다. 다 거기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무단 투기를 막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인간의 두 얼굴이라는 EBS 다큐에서 그런 실험을 했었습니다. 네, 바꿔주시면 됩니다. 잘 아셨어요? 전봇대 주변을 화단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CCTV 감시 중 범죄하지 마십시오. 이런 경고문은 아무 효과가 없는데 이 전봇대 주변을 아예 화단으로 바꿔버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담배 꽁초를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소 자체의 개념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인식이 바뀌는 거죠. 전봇대 옆은 쓰레기를 버려도 되는 장소에서 전봇대 옆은 화단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범죄 행위,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고 또 담배꽁초를 버리는 이 범죄 행위와 이렇게 화단으로 만든 이 노력과 이것이 비교 가능합니까? 이것이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것이 아닙니다. 훨씬 나아진 것입니다. 훨씬 좋아진 것입니다. 바울이 첫 번째 아담의 범죄와 두 번째 아담의 순종, 다시 말해서 두 번째 아담의 선물을 비교할 때 말하고 싶은 게 이것입니다. 첫 번째 있는 것보다 훨씬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담이 범죄했던 것을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말 그대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뭔가 이 물건 하나 뺏겼는데 다시 이 물건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선물을 받았다는, 그래서 선물이라는 단어가 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잘 나타내는 게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여러분들 이거에 진짜 아멘이 되십니까? 오늘 왕노릇이 되게 자주 나오는데요. 왕노릇 하는 게 두 명이 아니라 세 부류입니다. 첫 번째 사망이 왕노릇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왕노릇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17절에서 누가 왕노릇 한다고 합니까? 신자가 왕노릇 한다고 합니다. 우리와 같은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 한다 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겨지시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리에서 세상을 심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엄청나게 상승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단순히 종으로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같은 왕으로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선물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지요. 그리고 이 모습이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며 그 왕에 함께하는 신자들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위대한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게 비교 불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의 범죄는 결코 두 번째 아담의 선물과 비교할 수 없다. 왜냐? 그 선물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의 결론 부분을 살펴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함께 18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결론에 도달하면서 이제 바울이 거듭 강조하는 것을 다시 짚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두 번째 아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아담에 대한 이미지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를 잘 보여줍니다. 첫 번째 아담의 범죄가 가져온 사망의 권세는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종식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에 대한 이 비교, 이 이해가 바울 신학에 있어서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아담 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담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담이라고 했을 때는 무엇이 떠오르느냐? 우리는 호세아서의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호세아서 6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여러분, 호세아서가 어떤 책이죠? 어떤 주제를 갖고 있는 책입니까? 호세아서?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에 관련된 책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했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그리고 나를 저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언약을 저버린 자, 언약을 깨트린 자로 기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바울이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을 연결시킬 때 우리가 여기서 떠올려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언약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언약에 있어서 실패한 것입니다. 언약에 불순종하였고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언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종하였습니다. 그것에 신실하였습니다. 그것에 완벽히 이루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담이 언약을 저버렸다. 이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아담이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었다가 아니라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를 통해 결론적으로는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기로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이 본문을 그렇게 인용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배교하고 자신을 배신하고 다른 우상을 섬길 때 무엇과 똑같다고 얘기하느냐? 아담과 똑같다. 그런데 여러분, 이후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 언약을 저버렸던 아담의 모습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담을 뜻하는 아담아가 흙이고 그 원어의 의미는 사람입니다. 결국에 아담은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다. 여러분, 아담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범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고 그것을 종식시킨 것은 오직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반에 언급했던 사망은 누구에게서 오고 삶은 누구에게서 오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기억해달라고 했었죠. 사망은 누구에게서 옵니까? 첫째 아담에게 속한 자에게는 사망이 옵니다. 삶, 생명은 누구에게서 옵니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묻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과연 첫째 아담에게 속한 자입니까? 둘째 아담에게 속한 자입니까? 개인적인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용을 돕기 위한 것인데요.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 특히 저와 같은 청년들, 대기업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가정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말하듯 흙수저든 금수저든 어디에 속하겠느냐 하면 금수저에 속하고 싶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어디서 태어나고 싶으냐? 이건희의 아들로서 태어나고 싶다. 라고 말하는 게 현대 청년들, 저와 같은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어디에 속하는지가 우리의 실존을 너무나도 건드는 것이죠. 저도 목회자로서 그런 마찬가지의 실존적인 그 유혹과 또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대형교회에 속해 있는 내 동료 또 내 친구들 보면 부럽습니다. 막 중고등부 아이들 한 100명 정도 바글바글 하는 곳에서 사역하는 친구들을 보면 부럽습니다. 저는요, 이때 내가 어느 아담에게 속하였는가가 결판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 때 진짜 왕 노릇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망의 왕 노릇 한다고 했고 그리스도가 왕 노릇 하였는데 이 시대의 왕 노릇 하는 것 저는 두 가지 뽑습니다. 첫 번째는 돈이고 두 번째는 이기심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돈과 이기심이 진짜 왕으로서 노릇하면서 이 세상을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돈을 가진 사람들이 이타심이 있다면 이렇게 되진 않았겠죠. 돈을 가진 사람들이 이기심을 가지고 그 이기심이 왕 노릇함으로써 부한 사람은 더욱 부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돈과 이기심이 왕노릇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내가 과연 이 로마서 본문의 내용을 깨닫고 이 로마서에서 주장하는 대로 나는 둘째 아담에게 속하였으므로 그 선물을 받았으므로 나에겐 정말 날뛰는 기쁨이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 저는 아직 잘 모르겠다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시대의 풍파가 너무나 강력합니다. 로마서를 강의하고 로마서를 설교하지만 이 로마서를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살아낸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당장 목요일, 금요일 여러분들의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계속해서 그러한 도전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첫째 아담에 속한 자인가? 둘째 아담에 속한 자인가? 기도하겠습니다.